둘이 부대. 둘이 부대. 둘이 부대. 디탄도르, 디탄도르, 냉겁번 아구. 어느 쓰레렛 디버 냠플롱 뭐이어라 금방이 어머 둘이 뭔데 둘이 뭔데 디단도 앵겁번 아구 어느 쓰레렛 디버 냠플롱 뭐이어라 Wetan kali, wetan kali, wulan ayo manut para kiai, ayo manut para kiai, ayo manut para kiai, sunnatullah. Ayo manut para kiai, ayo manut.